뜻깊은 2월 8일을 경축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8일 당창곤 기념탑, 개선문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주시대 혁명무력 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불패의 군역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강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춤율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 무도회가 진행됐습니다.